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써줄래. 나 쓰기 너무 많은 공간이 부족해. 너의 매력이 페이지의 무게. 소중하게 내 방에 놓아둘게. 이 펜초 끝에 너를 Zoom. 너의 얘기 말고 모두 다 mute. Right down now 우리만의 얘기 천천히 적어 내려갈게. 더 시간은 이 페이지 위에